작은 나의 기마를 만져주시며 인자하신 눈빛으로 살펴주셨네. 어머님의 그 눈빛은 천사의 눈빛. 아, 사랑하는 어머니. 작은 나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달래주셨네. 어머님의 그 음성은 천사의 음성. 아, 사랑하는 어머니. 작은 나의 얼굴에 뺨을 맞춰주시며 사랑스런 마음으로 나를 길러주셨네. 어머님의 그 눈빛은 천사의 눈빛. 어머님의 그 음성은 천사의 음성. 어머님의 그 마음은 천사의 마음. 아, 사랑하는 어머니. 작은 나의 얼굴에 뺨을 맞춰주시며 사랑스런 마음으로 나를 길러주셨네. 어머님의 그 천사의 눈빛. 어머님의 그 음성은 천사의 음성. 어머님의 그 마음은 천사의 마음. 아, 사랑하는 어머니.